진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었죠.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면 늘 벗어나고도 싶고 心。